북녘당에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 인사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지막 때의 묵시를 환상 속에서 받은 뒤에 마지막 12장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숨가쁘게 멸망의 때에 있을 전쟁과 압제의 나날들이 그 앞에 말씀에서 묘사되다가요. 이 말씀에 와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처처의 기근과 기상이변, 총기 난사, 테러 등으로 앓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이때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고 오직 성령과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나는 믿네, 유은성 4집에 수록된 나는 믿네 버전으로 띄워드렸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청년부 예배에서 정말 많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성가가 되겠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이 작사가의 고백. 북녘 땅에서 어려움 속에 처해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용기 백배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 갈등과 고난과 장벽들 갈라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을 들어서 혹은 날개를 달아서 여러분을 그 애움 가운데에서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실 여러분들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1년 365일 이 시간 말씀과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청지기 강한빛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들 뭐 찬양 신청도 좋고요. 이 새벽에 저희가 북녘 땅에 보내는 방송이지만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남한 성도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방송 청지기로서 받는 은혜가 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중국, 러시아,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교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이 안 되신 분들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직까지 중국에서 사연을 주신 분은 없으신데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국제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동포분들도 이 방송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린다라는 증언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방송 듣고 또 어떤 은혜들을 주변에 나누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한에서 또 이 방송을 후원하시는 많은 전포와 선교사 여러분들에게도 큰 보람과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월요일 시간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흥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석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어려움들을 목도하면서 1차적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탄압받고 죽어가는 북한 영혼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통일이라는 분야가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고 잘 안 하다는 분야이긴 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통일의 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FEBC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제59화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박요셉 구성 황인선 기획 박광현 연출 강수미 이거 이제 오전 수업 끝나니 너무 출출하네. 야, 너 오늘 뭐 먹을 것 좀 있니? 야야, 그거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재미난 구경거리? 그게 뭐인데? 오늘 저 뒷산에서 공개 처형이 있대. 야, 우리 같이 가서 보자. 어? 뭐? 공개 처형? 아, 야야야, 한번 가보자. 에? 야, 뭘 망설이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 아이, 그래. 알았다. 야, 저기 있다, 야. 세 명이 나무에 묶여있는데? 야, 이제라도 돌아가자. 어? 난 보기 싫다. 무슨 소리니? 여기까지 왔는데. 군말 말고 잠자고 있으라. 야,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처형당하는 거이네? 저 사람들이 한 농장 사람들인데 저 두 사람은 농장에 소를 잡아먹었고 그 또 한 사람은 농장에 전동기를 뜯어서 쌀을 샀댔잖니. 정말로 그것 때문에 처형당한단 말이네? 기롱, 야,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야야야야, 지금 죽이려나 보다, 야. 죽었다. 야, 이 사람 목숨 눈 깜짝할 새구나, 야. 야, 끝났으니까 가자. 야, 그래. 저게 꼭 죽여야 되는 그런 제목인지 그런 제명인지 그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불과 뭐 10미터도 안 되는 그런 앞에서 그 사람들이 총을 맞고 이렇게 죽는 걸 보고 되게 정신밥도 못 먹을 정도로 많이 제가 쇼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이 사회를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뭐, 바로 제가 탈북을 한 건 아니고, 한 1년 동안 정말 여기저기 식량 구입을 다니면서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그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떨어져 죽고 뭐 전기에 감전돼 죽고 그때가 제가 17살, 18살 때였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사람들이 막 많이 굶어서 죽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좀 그 사회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요. 회의가 생겨서 이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국경 근처에 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동경심?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의 친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내가 좀 성공을 하고 싶다. 중국에 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듯이 중국 가서 한번 장사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집에서 3대 외독자여가지고 애지중직하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저를 못 가게 말리고 그러니까 18살 때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큰아버지, 저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 니가 어떻게 전화를 했니? 아, 저 지금 두만강 건너왔시오. 저 중국입니다. 뭐? 중국에 왔다고? 아, 예. 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큰아버지 댁에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예, 안 된다, 야. 네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건 모르니?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공안들 단속이 더 심해서 여기 오면 금방 잡히고 말 텐데 아, 네가 잡히기라도 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니까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야. 야, 미안하다, 야. 알겠습니다. 친척집에 못 가고 정말 아는 사람의 이렇게 소개로 중국에서 목동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양머리를 하는 과정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제가 양머리를 했고 제가 양머리를 했던 그 주인집 아저씨가 한국에서 그 노가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중국에 와서 이렇게 목장을 차리신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그 노가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리고 너무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분풀이를 저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할 욕 안 할 욕을 다 하면서 저를 일을 시켰고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수많은 그 탈북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뭐 중국에 인신매매 여자들은 인신매매 돼서 팔려가고 남자들은 이렇게 무임금으로 이렇게 무벗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발 씻을 물 왜 안 떠오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양 잘 쳤겠지? 예. 피곤하다. 야, 그 발 좀 주물러.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야! 네 주제 무슨 보리차를 마시려고 그래? 북한에서는 물도 없이 살았으면서 그냥 수돗물 마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집 생각도 나고 막 밤에면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계속 불렀던 노래가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가을 밤에 보름달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향 땅을 그리면서 제가 계속 불렀던 그 내가 살던 고향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그 공을 차면서 뛰어놀고 뭐 정말 살구 뜨도록 하고 뭐 그랬던 추억들이 막 필름처럼 이렇게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북한에. 그렇게 2년을 살다가 위엄도 하고 연변이란 지역이 너무 탈북자들이 많았고 중국 조선족들이 너무 무보수로 노동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너무 그 공안들이 탈북자들 잡으려고 정말 혈안이 돼서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변에서 내가 있다가는 잡히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산동성 청도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그냥 한국 기업들이 많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전해 들어서 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정말 정처 없이 그 기차를 타고 그 청도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청도역에 딱 도착해서 제가 중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되니까 제 옷차림이나 뭐 얼굴색이나 보면 딱 중국 사람이 아닌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안이 저를 불러세웠어요. 불러세워가지고 아 여기야 빨리 와. 어이 박사님. 예? 저 말했네까? 그래 나 신분증 좀 보자. 어떡하지? 그래 나이를 속여보자. 예? 아 저는 아직 16살이라서 신분증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자 이 종이에 너희 집 주소 써봐. 아 이게 길림성 하령씨. 너 여기 손을 왜 이렇게 떠나? 너 중국 사람 아니지? 예? 아니요. 저는 이거. 에이 여기 북한 사람 한 명 있어. 에? 아 또 거긴 또 누구야? 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너 여기 꼼짝 말고 가만 서 있어. 어? 도망가면 알지. 제가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서 있다가 잡혀서 북송되느니 도망치다가 잡히자. 도망치다가 잡히면 잡히고 아니면 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출구로 훅 빠졌는데 그 출구로 빠진 다음에는 인파가 쫙 있으니까 그 저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쪽 공안이. 그래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또 이렇게 정처 없이 그 청도 땅에서 너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단 그 인력시장으로 갔어요. 인력시장에 가서 막 일자리를 찾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한족이라는 그런 간판을 이렇게 달고 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게 돼가지고 한 두 달을 그렇게 그 한족 사장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어떤 항공사에 간판을 달아주러 갔다가 한인 잡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인 잡지에 그 청도 한국 영사관 그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탈북자라 그러면 그 자세히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중국 조선족인데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권 수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했더니 어떻게 그 자세히 오는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을 휴가를 내고 한인 영사관으로 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러십니까? 아차차 이 종이 신원을 좀 자세히 쓰십시오. 아니, 무슨 일로 영사관에 오셨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한국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 외교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이 안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아니, 한국 영사관도 저희 탈북자를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300원인데 이걸로 차비라도 하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영사관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래, 잡지에 한인교회 연락처도 있던데 교회라도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당장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런데 저를 며칠만 피신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유, 미안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오면 우리가 위험해지거든요. 걸리면 교회 문도 닫아야 되고요. 우린 도와줄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매정하게 끊어버렸네.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이제 다시는 탈북자라고 동정을 바라지 않아야겠다. 술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매춘굴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룸사롱이었는데 그곳에서 또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정말 2년 동안 제가 중국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청도 쪽에 와서 산동성에 와서 한 3년을 살았는데 그 호텔과 그 룸사롱 일을 하면서 그 사회 제일 밑바닥까지 막 다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같이 일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휩쓸리고 또 이렇게 그곳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내가 같이 따라 했어야만 내가 그 무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술 마시러 가면 술 마시러 같이 가고 뭐 12시에 일이 끝나면 같이 클럽도 가고 뭐 클럽 가서 뭐 마약을 하면 같이 마약도 하고 일이 끝나면 PC방 가서 뭐 아침 8시까지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거의 1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어느 정점에 달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내 부모를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003년이었고 중국에서 막 사스가 있었고 그랬던 때였는데 너무 그때 제가 그 삶에 대한 회의가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분도 없이 계속 뭐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잡혀는 안 갔지만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고향 떠나왔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한국 가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던데 그래 이메일에도 보내볼까? 그때 선교회 홈페이지나 뭐 북한인권시민연합에는 전화까지 걸었었어요. 제가 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 내가 탈북자인데 좀 한국 가게에 도와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웹사이트를 엄청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도와달라는 SOS 메시지를 엄청 남겼어요. 게시판에 누구도 답장을 안 했어요. 저한테 답장을 안 줬고 선교회에서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이 사람이 믿어도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이 스파이일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제 핸드폰 번호는 주지 못하고 제가 자주 다니는 그 PC방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 6개월 후에.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저는 선교회 전도사입니다. 혹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탈북 형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혼자신가요? 예, 저 혼잔데 저 한국 가려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통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도 좀 안 좋아서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한국에 오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혹시 경비는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은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비를 가지고 제가 가라는 곳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아,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산서성 난닝시라는 곳까지 한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누리아나 선교회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베트남 국경을 넘고 그 다음날 하노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뭐 다른 분을 만나서 호치민까지 가는 그 기차 티켓을 가지고 그 호치민시에 가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그런 쉘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다시 6개월 후에 캄보디아로 갔었고 그 6개월 동안 있는 중에 정말 많은 그런 다른 탈북자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 되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 통독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까지도 그 교회에 이렇게 반감이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왜 저렇게 이렇게 줄 아침마다 자지도 않고 줄을 빡빡 구우면서 성경책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6개월을 그냥 거기서 책도 읽고 뭐 비디오도 보고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6개월을 보냈고 캄보디아로 이렇게 딱 가게 되니까 캄보디아의 그 교회에서 또 4개월을 살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그 성경 통독반이랑 똑같은 하루 일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6시 정도부터는 그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밥을 먹고 성경 통독을 하고 점심밥 먹고 성경 통독하고 저녁 먹고 중보기도 하고 제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을 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정을 다 따라 써야 됐어요. 마침내 2004년에 한국에 오게 됐고 저는 중국에서 내가 잘 살아남았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활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 걱정을 했는데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되게 6개월 동안을 정말 내가 이 사회에 괜히 왔다라는 그런 후회도 하면서 정말 우울증에 한 6개월 동안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힘들었고 일단 가족이 같이 오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었던 게 또 하나의 그런 우울증의 어떤 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한국에 올 때 품었던 마음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왔었는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당분간을 내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막 갈팡질팡 할 때였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해서 되게 말도 같고 언어도 같고 그래서 가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북한이 탈주민은 다문화 가정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인 것 같아요. 저희랑 이 남한이랑 정말 다른 문화였고 언어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저기요. 예, 손님. 티슈 좀 주세요. 예? 티슈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사장님, 티슈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뭡니까? 아니, 정말 티슈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휴지 갖다 달라고. 예. 저기요. 예, 손님. 그라스 하나만 더 주세요. 예. 그라스? 이거 참, 같은 말 쓰는 한민족이라는데 이걸 도통 모르는 외래말 뿐이니? 이거 어떻게 일을 하나? 손님들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는 걸 제가 못하니까 뭐 당연히 사장님은 싫어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2주도 못하고 다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런 일? 그리고 뭐 그때 와서는 지금은 제가 그 사투리를 일부러 많이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그 티를 안 내려고 엄청 한국말을 엄청 하려고 막 정말 노력하고 정말 그 내가 사투리나 어떤 북한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를 하나를 사용하면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되게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노출시키기 너무 싫어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살 시도도 했었고 그때는 너무 힘든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겪었다가 정말 너무 힘들다. 남한에 오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사는 게 더 힘들구나. 북한에서 왔다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너무 외롭고 힘들다. 더 이상 살기가 싫다. 차라리 저 도로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나겠지. 차들이 다 이렇게 제 무릎 앞에서 바로 다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와라 라는 그런 마음을 그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엄청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영락교회에 있는 뭐 자유의 사람들만이라고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고 교회에 가면서 그 영락교회 가면서 좀 제가 마음의 평안을 그때부터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도 느끼고 그럼에도 아직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대학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여명학교를 제가 가게 됐고 그 여명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영어를 가르치던 미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ABCD를 이렇게 막 배우고 있던 찰나였고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간절하다 보니까 얘랑 이렇게 같이 살면 더 내가 영어를 많이 배우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같이 살자고 같이 룸메이트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LA에서 온 친구였는데 12월 달부터 그 친구랑 함께 제가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되고 이 친구는 미국에서 그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였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였고 정말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토익 책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감수를 일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그 여명학교나 자유투학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좀 제가 아직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는 저한테는 그 친구의 그런 삶들이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LA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지휘자였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이 사서 고생을 하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답했던 게 하나님이 너무 북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제일 히트가 뭐였었냐면 1월달이 그 대한소환 추위 때였는데 춥다. 돈 아끼려고 방에 불을 안 댔더니 방바닥이 완전 얼음바닥이네. 저 다니엘 저 방바닥이 차서 그런데 저, 네 매트에서 잠깐만 자도 되네. 30분만 자고 나서 다시 공부할 테니 나 좀 깨워주라. 그래. 걱정 마. 그래, 고맙다. 지금 몇 시야? 4시? 아휴, 내가 얼마나 잔 거야? 다니엘! 다니엘! 왜? 다니엘! 아니, 왜 찬바닥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어? 내가 네 매트에 차지해버려서 너 찬바닥에서 자는 거이네? 아니, 깨우라고 했더니 왜 안 깨우고 거기서 자는 거야? 괜찮아. 난 북한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 북한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북한 감옥은 찬 바닥일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경험해 보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으니까. 제가 처음 18살 때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중국으로 갈 때 저는 내가 성공하려고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중국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올 때도 내가 성공하려고 한국에 왔고, 지금 한국에 와서 내가 지금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도 내가 포커스였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 고생을 하고 고생을 사서 하고 찬 언덕바닥에서 자고 하는데, 그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막 빵 공장을 만들어서 그 북한의 고아들을 이렇게 들한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밤 늦게까지 그 일을 하고 하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난 왜 이럴까? 나는 고향도 북한이고 부모님도 북한에 살고 형제들도 북한에 있고 내 친구들 다 북한에 있는데 너무 제가 부끄럽고, 제가 그 친구랑 같이 6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을 살면서 그 친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제일 놀랐던 건 그 친구가 백인 친구였는데, 얘는 피도 같은 한인인도 아니고 정말 머리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데 얘는 계속 북한 노래만 듣고 다니고 MP3에다가, 그리고 저보다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6개월 후에 북한으로 끝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라진 선봉에 가서 이렇게 그 빵 공장을 하면서 3기로 북한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정말 엉엉 울면서 이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친구가 떠나간 후에 제가 이렇게 건대 수의대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1학년 때 내가 저로서도 좀 놀라웠었거든요. 이렇게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정말 최고의 그런 수의학과의 대학을 다니니까 저도 깜짝깜짝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왜 내가 5년 전에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그 요셉의 말씀이에요. 그 요셉이 어렸을 때 되게 교만했었던 아이였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정말 형제들한테 내가 막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볏집단 꿈을 꿨는데 정말 11개 볏집단이 나한테 내 볏집단에 다 이렇게 절을 하더라 하면서, 그리고 형들의 잘못된 그런 잘못들도 아빠한테 야곱한테 막 고자질하고,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있다가 31살쯤에 요셉이 또 총리가 돼서 있다가 또 기근이 오고, 그때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입하러 갔다가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들한테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정말 최고 권력자가 돼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되게 무서워서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요셉이 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했던 고백이 정말 형님들 한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이게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낸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고백을 저한테 주시면서 요셉과 같이 그 네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요셉으로 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준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됐고. 출연 장민혁, 홍영란,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서령범. FEBC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제59화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박요셉. 구성 황인선, 기획 박광현, 연출 강수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대흥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섭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란 똑같은 행위나 생각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굳어지는 어떤 것이죠. 습관은 반복을 인해서 굳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습관이 되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의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이렇게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행하지 말고 물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 마땅히 모여하는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모이는 일을 힘들어하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난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는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한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지치다 보니 생업과 관련 없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귀찮게 여기게 됐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는 교회 모임은 재미가 없다고 모임을 포기합니다. 이익에 밝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도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상에 만족하는 시대 흐름이 교회 모임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일을 점점 포기한다면, 모이는 습관을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교회 모임을 등한시키고 포기하는 습관이 가져올 엄청난 불행을 경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란 바로 생명의 모임이요, 살아있는 모임이며 살리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의 천국 소망의 유일한 모임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임인 교회에 붙어있으란 말입니다. 교회만이 생명과 살 길이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한다면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성도가 성공적인 교회 모임을 이끌고 교회 부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습관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모이는 좋은 습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모여야 모임이 됩니다. 계속 모여야 모임이 유지됩니다. 모여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팔, 다리, 눈, 귀가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고 한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지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뽑으라면 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사 100년을 돌아보면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새벽, 금요, 수요, 구역, 부흥회 등 열심히 모였습니다. 무덥고 모기가 윙윙 날아다니는 여름철에도 바람이 매습게 부는 추운 겨울에도 배고프고 힘든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시골교회의 한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늘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지켜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에 화음이 잘 맞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킴에서 나왔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유기체의 모임으로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는 모임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한 일을 하는 모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마련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전수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나 각종 모임에서 깊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사랑이 풍성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어합니다. 오늘도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주님이신 사랑을 서로 나누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일 때마다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언어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격려가 있는 모임 안에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고 그 삶을 살아갈진대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흥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17-4279번 717-4279 대흥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같이 복음의 메아리 계속됩니다. 백지선의 음성으로 8월 첫째 날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올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속하시니 1분 찬양 국민일보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국민일보가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새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드릴 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